그댄 그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요. 늦지 않았어요. 하지만 그런 표정은 바뀌었으면 해요. 언제까지나 함께 웃을 수 없겠지만 마음이 렁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쉬고 싶어지면 멈춰라 하늘을 보라 아주와 한 구름이 지켜줄 거야 넉넉해질 때까지 조금은 아쉽게 오늘인데 눈물은 감추지 말아요 금방 마를 테니 하지만 그런 표정은 바뀌었으면 해요 언제까지나 함께 웃을 수 없겠지만 마음이 렁이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쉬고 싶어지면 멈춰라 하늘을 보라 아주와 한 구름이 지켜줄 거야 넉넉해질 때까지 조금은 아쉽다